자비족 국방공업을 억척으로 다져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입장을 지지하여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5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핵무력 강화를 위한 조선의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걸거두는 제재결의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고 하면서 조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 핵문제의 근원과 그 해결방도를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주체탄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쏘아올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